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은 글 권희선, 그림 김명곤의 이순신입니다. 23전 23승 단 13척으로 130여 척의 배를 물리친 명량해전. 하지만 이순신의 이런 기적과도 같은 승리는 결코 한순간에 얻어진 게 아니랍니다. 고비고비 힘든 성장의 과정을 거치며 장수의 여러 가지 덕목을 갖추었기 때문에 조선의 명장으로 우뚝 설 수 있었지요. 물론 어릴 적부터 머릿속 그림을 잘 그렸던 능력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웅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웬 노인이 바닷가 작은 마을을 찾아왔어요. 마을 입구에서는 아이들이 신나게 전쟁놀이를 하고 있었죠. 큰 전쟁이 끝난 뒤라 아이들의 몸은 여위였지만 싸우는 태도는 힘이 넘쳤어요. 노인의 눈앞엔 어렸을 적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 아이들 무리에서 함성이 터졌어요. 와! 이순신이 이겼다! 이순신 만세! 노인은 깜짝 놀랐어요. 얘들아, 너희 중에 이순신이 누구냐? 아이들은 대장 아이를 가리켰어요. 싸움을 잘해서 이순신이란 별명이 붙은 거예요. 전쟁놀이만 했다 하면 이순신 대장이 이겨요. 근데 할아버진 누구세요? 노인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나는 유성룡이란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영의정까지 지낸 사람이지. 에이, 그럼 뭐예요? 싸움을 잘해야죠. 이순신 장군처럼요. 허허, 녀석들 보게. 사실 난 이순신하고 어릴 적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단다. 우와, 정말요? 그럼 그렇고 말고 너희들에게 내 친구 이순신 얘기 좀 들려줄까? 네, 들려주세요. 듣고 싶어요. 대장아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이순신도 어려서부터 전쟁놀이를 좋아했지. 나는 이순신보다 글 공부는 조금 더 잘했지만 전쟁놀이는 영 못했어. 이순신이 맡아놓고 대장이었지. 대장이 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그렇지. 당연히 힘이 세어야겠지. 하지만 대장은 모름지기 머릿속에 그림을 먼저 그릴 줄 알아야 해. 편을 나누어 싸울 때 꼬마 이순신은 싸우는 모양을 미리 머릿속에 그려보았어. 우리 편의 장점과 단점이 뭔지 꼼꼼히 따졌지. 칼 싸움을 잘하면 가까이에서 싸우는 게 유리하고 활을 잘 쏘면 멀리서 싸우는 게 유리하지. 수가 많다면 빙 둘러싸서 포위를 하는 게 좋겠고 수가 적다면 숨어있다 번개처럼 공격하는 게 이득이지. 그렇다고 이순신이 꽁생원처럼 머릿속에 그림만 그린 건 아니야. 싸울 때는 제일 먼저 앞으로 나가 용감하게 싸웠어. 이순신이 매번 이기니까 누구나 이순신하고 같은 편이고 싶어 했지. 이순신은 자신만만했어. 하지만 천하의 골목대장 이순신에게도 큰 코 다칠 일이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순신이 장수가 되려고 과거 시험을 볼 때였어. 나는 글 공부를 잘해서 문관이 되었지만 나 못지않게 글 공부를 잘한 이순신은 훌륭한 장수가 되어 나라를 지키는 쪽을 택했어. 그때는 북쪽에서 오랑캐가 남쪽에서 왜구가 틈만 나면 우리나라로 쳐들어와서는 못된 짓을 했거든. 활도 잘 쏘고 칼도 잘 휘둘러서 모두 이순신이 시험에서 1등으로 합격할 줄 알았어. 그런데 말 달리기에서 사고가 난 거야. 이순신은 가장 날쌔고 사나운 말에 올라타 자신 있게 달려나갔지. 아, 그런데 말이 갑자기 껑충 뛰어올랐다가 고꾸라지는 바람에 말에서 뚝 떨어진 거야. 그래서 다리도 뚝 부러지고 과거 시험에도 뚝 떨어졌단다. 너희 같으면 기분이 어땠을까? 그래, 무지 창피했을 거야. 창피하기도 했지만 이순신은 더 큰 걸 얻게 되었어. 자기 무술 실력이 최고라고 자만했던 걸 뉘우친 거야. 아무리 최고의 실력을 가졌어도 잠시 방심한 순간 꼴등으로 떨어지고 말았으니까. 이순신은 다음 시험에 거뜬히 합격했어. 무관이 되어 함경도로, 한양으로, 충청도로, 전라도로 옮겨다니면서 열심히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개발하고 성을 쌓았지. 하지만 언제나 실력에 비해 낮은 벼슬만 맡았단다. 왜냐고? 이순신은 윗사람한테 아부할 줄 몰랐거든. 높은 벼슬 아치가 부탁하면 이순신은 공평한지 공평하지 못한지부터 생각했지. 한 번은 서익이란 벼슬 아치가 자기 친척을 승진시켜달라고 부탁하자 이렇게 싹둑 잘라 거절해버렸단다. 그건 공평하지 못합니다. 사사로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 한 번은 성박이란 벼슬아치가 군대 안에 있는 커다란 오동나무를 베어 검은 고를 만들려고 하자 이렇게 가로막았단다. 이 나무는 나라의 것입니다. 사사로이 벨 수 없습니다. 사사건건 이러다 보니 벼슬이 높아지기는커녕 점점 낮아지기만 했어. 그러더니 결국엔 백의 종군을 하게 되었지. 뭐라고? 백의 종군이 어떤 벼슬이냐고? 이런, 백의 종군은 벼슬 이름이 아니고 벼슬이 없이 전장에 나간다는 뜻이란다. 이순신이 백의 종군하게 된 이유는 오랑캐와 싸워 이겼기 때문이야. 이겼는데 왜 그런 거냐고? 글쎄, 왜 그런 걸까? 그때가 언제였더라? 그래, 맞아. 이순신이 함경도 북쪽 끝으로 갔을 때로구나. 그곳 경흥은 오랑캐 땅과 맞닿아 있어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었어. 이순신은 아침부터 밤까지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군사들과 함께 보잘것없는 밥을 먹었어. 게으르거나 불평이 많은 군사들에겐 엄하게 벌을 주고 부지런하고 실력이 좋은 군사들에겐 상을 줬지. 경흥 군사들은 직접 농사를 지어 식량을 마련했어. 농사 짓는 곳은 두만강 안에 있는 사슴섬이었지. 이순신은 군사를 이끌고 백성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힘들고 가난한 그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단다. 이순신은 가을에 곡식이 익으면 오랑캐가 군침을 흘리고 쳐들어올 걸 예상했어. 굶주린 군사와 백성을 생각하면 식량 한 톨도 빼앗길 수 없었지. 하지만 사슴섬은 외딴 곳이라 방비가 허술했어. 이순신은 상관인 이일에게 군사를 늘려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했지만 이일은 모른 척했어. 그러던 어느 날 하필 이순신이 군사들을 몰고 곡식을 거두러 간 사이에 오랑캐들이 엄청나게 떼를 지어 몰려온 거야. 갑작스런 공격에 울타리를 지키던 군사 두 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백성 수십 명이 끌려가고 식량도 빼앗겼지. 그럼 증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단다. 더 들어보렴. 이 소식을 듣고 바람처럼 달려온 이순신은 말탄 오랑캐 장수를 화살로 쏘아 떨어뜨리고 싸움을 지휘했어. 이순신도 다리에 화살을 맞았지만 돌아서서 화살을 뽑아내고 끝까지 싸웠단다. 이순신의 용기에 힘을 얻은 군사들이 죽기 살기로 싸워 오랑캐를 물리치고 포로로 끌려가던 백성도 구했지. 하지만 상관인 이일은 자기가 군사를 보내지 않은 게 들통나면 곤란하니까 이순신의 공을 깎아내리고 우리 쪽 피해가 몹시 크다고 보고를 올렸어. 그래서 이런 황당한 처분이 내려왔지. 이 싸움은 졌다고도 할 수 없고 이겼다고도 할 수 없다. 책임자 이순신은 백의 종군하라. 억울하다고? 그래, 이순신도 백의 종군이 억울하긴 했어. 하지만 그것보다 함께 지내던 군사들을 잃은 슬픔이 더 컸단다. 오랑캐가 쳐들어올 줄 뻔히 알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아까운 군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게 아닌가 너무 가슴이 아팠지. 이순신은 15년 동안 낮은 벼슬로 이곳저곳을 떠돌았어. 그 사이 일본의 움직임은 꽤나 수상쩍어졌지. 일본을 다녀온 사신이 말하기를 한 사람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했고 한 사람은 아니라고 했어. 임금과 신하들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지. 한편으론 전쟁이 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혹시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불안해했어. 어디 재주와 인품이 뛰어난 장수가 없느냐? 임금께서 이렇게 물으시기에 나는 단박에 이순신을 추천했지. 그런데 웬걸? 다른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아니 되옵니다. 이순신에게 어찌 그리 높은 자리를 주려 하십니까? 아니 되옵니다. 이순신의 승진이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나 유성룡이 이렇게 말씀드렸지. 이순신은 누구보다 준비가 철저하고 군사들을 잘 훈련시키며 전투에서 가장 용맹하게 싸우는 장수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잘한 일이야. 그렇게 해서 이순신은 전라도 수군을 다스리는 좌수사로 내려가게 되었어. 그때가 일본이 쳐들어오기 딱 1년 전이었지. 이순신은 남쪽 바다를 철통같이 지키겠다며 전라도로 향했어. 이순신은 전라도에 도착하자마자 수군 진영을 돌아보았어. 하지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무기고에 있는 활은 부러지고 투구와 갑옷은 녹슬고 칼은 망가져 있었어. 식량은 부족하고 허기진 군사들은 제 멋대로 훈련을 빼먹었지.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어. 이순신한테 남쪽 바다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킬 수밖에 없는 곳이었는데 말이야. 왜냐고? 왜 그리 중요하냐고? 일본 수군을 막지 못해 남쪽 바다가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손 쓸 새도 없이 몽땅 무너지는 거였으니까. 안 되겠다 싶었지. 이순신은 기본적인 것부터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움직였어. 장인들을 시켜 무기를 고치게 하고 백성들을 시켜 섬마을 빈터에 논과 밭을 만들어 식량을 마련했지. 훈련을 빼먹는 군사는 어김없이 곤장을 쳤어.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었지. 군사들은 이순신을 호랑이 장군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했어. 하지만 이때부터 이순신의 머릿속엔 조선 수군의 역사를 바꿀 커다란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어. 이순신은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잘 따져서 머릿속에 찬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이제껏 우리 수군은 왜구의 배가 나타나면 바닷가 언덕에서 포만 펑펑 쏘았어. 그러다 왜구들이 육지로 올라오면 도망치기 바빴지. 왜냐하면 왜구들은 가까이에서 맞붙어 싸우는데 귀신이었거든. 이순신은 왜구들이 절대 육지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러려면 반드시 바다에서 결판을 내야 했지. 일단 우리 수군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고 생각해보자. 우리 수군은 언덕이 아니라 바다에서 포를 쏘아 적들의 배를 깨뜨려야 해. 그러려면 배가 흔들려도 정확히 쏠 수 있어야겠지. 또 바다에서 싸우려면 파도와 물살을 잘 알아야 해. 우리 바다는 우리가 제일 잘하니까 이건 유리하지. 마지막으로 재빠른 일본 배가 가까이 접근해 왔다고 생각을 해보자. 사다리를 걸쳐놓고 떼지 올라오게 되면 큰일인데 어떡하지? 이순신은 정말 멋지고 기발한 해결책을 생각했어. 우리 배 판옥선 위에 철판을 덮고 그 위에 뾰족한 쇠못을 촘촘히 박은 거야. 저기 섣불리 배 위로 올라오다간 쇠못에 찔려 죽겠지? 그리고 배 앞에 용머리도 붙였어. 입으로, 몸통으로, 또 꼬리로 펑펑 대포를 쏘아대면 적진 사이로 헤집고 다녀도 끄떡없을 것 같았지. 거북이배다! 거북선이다! 하고 군사들은 신이 나서 소리쳤어. 이제 전라도 수군은 몰라보게 강해졌어. 무기는 반짝반짝 빛나고 식량도 넉넉하고 싸움의 기술도 좋아졌지. 판옥선도 늘어나고 거북선도 만들어지니 군사들은 부쩍 자신감이 생겼어. 백성들도 이순신이 모든 일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처리하는 걸 보고 하늘처럼 믿고 따랐지. 이순신은 다른 장군이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려도 못할 전쟁 준비를 1년 만에 해냈어. 이게 다 15년 동안 변방으로 떠돌면서 군사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줄 알게 된 덕분이지. 1592년 봄날이었어. 급기야 일본이 16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고야 말았지. 설마 했는데 말이야.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우리 군대는 맞붙는 족족 깨지고 말았어. 이순신은 임금의 공격 명령만을 기다리며 애를 태우고 있었어. 왜군은 이미 한양 가까이까지 밀어붙였고 임금은 한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지. 이순신은 그런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어. 그때 경상도 수군을 다스리는 원균이 급히 도와달라는 연락을 해왔어. 이순신도 더는 명령만 기다릴 수 없었어. 즉각 배를 이끌고 경상도로 나아갔어. 아쉽게도 거북선은 좀 더 손볼 데가 있어서 나가지 못했지. 우리 배는 옥포에서 일본 배들과 맞닥뜨렸어. 처음으로 전쟁터에 나선 우리 군사들은 일본 배를 보자 낯빛이 하얗게 변했어. 이때 이순신이 탄 판옥선이 제일 먼저 앞으로 나가며 대포를 빗발치듯 쏘았어. 외놈들 배 몇 척이 순식간에 불타서 가라앉았지. 우리 군사들은 용기를 얻어 맹렬히 포를 쏘았어. 외놈들 배 26척을 불태우고 돌아오는 길에 5척을 두드려 부수고 섬들을 샅샅이 뒤져 숨어있는 13척도 깊은 물속에 가라앉혔어. 모두 몇 척이지? 44척? 맞았어. 이게 바로 우리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거둔 첫 승리란다. 육지에서는 싸우는 족족 패했는데 이순신은 나가자마자 통쾌하게 이겨버린 거야.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로 치솟았어. 하지만 이순신은 결코 자만하지 않았지. 벌써 머릿속엔 내일의 전투를 그리고 있었어. 거북선이 등장한 뒤부터 싸움은 훨씬 신나졌어. 사천 바다에서 거북선을 처음 보고 일본 수군이 얼마나 놀랐을지 생각해보렴. 거북선은 일본 배를 쾅 들이받아 깨트린 후 입과 몸에서 대포를 쏘아 불태웠지. 이순신은 어지간한 부상에는 꼼짝도 하지 않고 군사를 이끌었어. 그때부터 일본군은 거북선 머리를 보거나 이순신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어. 일본군은 이순신과 싸우긴 싸워야겠는데 겁이 나니까 좁고 바위가 많은 바닷가에 모여 나오질 않았어. 원규는 당장 공격하자고 했지만 이순신은 한산도 넓은 바다로 끌어내자고 했지. 좁은 곳에선 덩치 큰 우리 배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거든. 우리 배 몇 척이 알짱거리다가 도망치는 척하자 일본 배들이 만만히 보고 줄줄이 쏟아져 나왔어. 이때 학이 날개를 펼치듯 순식간에 우리 배들이 적들을 에워쌌지. 이순신이 탄 배와 거북선이 가장 빠르게 다가갔어. 일본군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벌벌 떨었어. 일본 배 60여 척이 가라앉고 수천 명이 넘는 일본군이 죽었어. 정말 통쾌한 승리였지. 일본은 이순신 때문에 바다에서도 밀리고 우리나라와 명나라 연합군대 때문에 육지에서도 밀렸어. 일본이 명나라를 치려한다는 말에 명나라 군대가 뒤늦게 조선을 도우러 왔거든. 게다가 곳곳에서 우리 의병들이 일어나 씩씩하게 싸웠지. 일본은 휴전 협상을 하자며 일단 물러났어. 하지만 질질 끌었던 협상이 깨지면서 도요토미는 다시 전쟁을 일으켰지. 2년 만이었어. 도요토미는 어떻게든 이순신부터 없애려 했어. 이순신은 삼도 수군 통제사라는 수군 총사령관에 올라 있었지. 일본은 우리 쪽에 수상쩍은 정보를 흘렸어. 다시 전쟁을 하자고 주장한 가토 장군이 모월, 모일 조선에 올 것이니 즉시 공격하십시오. 가토만 없애면 전쟁은 끝날 것이오. 조정에선 이순신에게 당장 공격하라고 명령했어. 일본의 말을 어찌 믿는단 말인가? 우리 수군을 박살내려는 계략인 게야. 이순신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공격하지 않았어. 비겁한 장수 이순신에게 큰 벌을 내려야 합니다. 오만방자하게 나라의 명을 거역하다니 당장 목을 베어야 합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크게 화를 내며 떠들어댔어. 이순신더러 비겁하다니, 당장 목을 베어야 한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끝내 벌어지고야 말았어. 임금께선 결국 이순신을 총사령관에서 내몰고 감옥에 가두고 말았어. 나라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는 죄였어. 대신 원균이 총사령관 자리에 올랐어. 원균은 당장 가토를 쳐야 한다며 펄쩍펄쩍 뛰었거든. 임금과 조정의 신하들은 일본이 꾀를 써서 이순신과 우리 수군을 박살내려 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지. 당장 일본 수군을 박살내고 싶은 마음만 굴뚝 같았던 거야. 그러니 공격에 나서지 않은 이순신을 겁쟁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게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던 이순신의 판단을 믿었어야 했는데. 이순신은 모진 고문을 당했어. 나는 이순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가진 애를 썼지. 하지만 모든 게 헛일이었어. 나까지 겁쟁이 이순신을 추천한 사람이라며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지. 다행히 이순신은 죽을 고비만 간신히 넘기고 또 배그 종군을 하게 되었단다. 그때 이순신이 아픈 몸을 이끌고 나를 찾아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원균 장군이 용맹하게 싸워 외놈들을 몰아내야 할 텐데 걱정이요. 이런 이순신더러 비겁하고 오만방자하다니. 나는 내가 조정의 신하라는 게 부끄럽고 미안해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어. 일본은 이순신이 없는 동안 조선 수군을 박살내려고 싸운 배 수백 척을 이끌고 쳐들어왔어. 이때다 싶었겠지. 원균은 우리 배 200여 척을 몽땅 끌고 싸우러 나갔지. 원균은 용감하긴 하나 준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 싸울 때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물러서는 법밖에 몰랐어. 아무 작전도 없고 숫자도 적고 맞붙어 싸우는데도 불리한 우리 군사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참히 패배했지. 배는 거의 다 부서지고 도망가던 원균은 왜군의 칼에 맞아 죽었어. 일본은 무서운 기세로 바닷길을 뚫고 올라왔고 우리의 바닷길은 처음으로 뚫리고 만 거야. 임금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신하들은 다시 이렇게 말했지.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하십시오. 이순신은 고문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을 겨우 이끌고 수군 진영으로 돌아왔어. 군사들은 대부분 죽거나 도망가고 배는 겨우 13척만 남아있었어. 거북선도 없었어. 이순신은 긴 칼을 옆에 차고 바닷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 군사들도 없고 배를 만들 시간도 없다. 13척만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 깊은 생각에서 깨어난 이순신은 벌떡 일어나 긴 칼을 움켜잡았어. 싸울 수 있을까를 묻지 말고 무조건 싸워야 한다. 내게는 싸울 수 있는 배가 13척이나 있다.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죽을 각오로 싸워보자. 이순신 장군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곳곳에서 군사들이 모여들었어. 백성들도 고깃배를 가져와 싸운 배로 고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이순신은 또다시 머릿속에 차근차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그러고는 전라도 진도 앞바다의 울돌목, 명랑 해협을 싸움터로 정했어.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어. 이순신은 군사들을 모아놓고 말했어. 너희들이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오늘 살려고 하지 마라.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라. 나 또한 그럴 것이다. 이 말에 군사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겨우 13척으로 수백 척을 상대해야 하니 살아 돌아오기 힘든 건 분명했지. 하지만 호랑이 장군님과 함께라면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어. 이순신은 싸움배로 꾸민 고깃배들을 뒤쪽에 세웠어. 우리 쪽 수가 많아 보이도록 말이야. 그러고는 그 앞에 13척의 배를 거느리고 떡 버티고 섰지. 울돌목의 급한 물살이 우리 쪽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노군들은 노를 붙들고 있느라 안간힘을 썼어. 일본 배들이 우리 배를 발견하고 빠르게 진격해 왔어. 일본 배 130여 척이 다가오자 군사들은 겁을 먹고 앞으로 나서질 못했지. 이순신의 배는 홀로 앞으로 돌진하며 대포와 활을 우레처럼 쏘았어. 이순신은 머뭇거리는 장수 안위에게 외쳤어. 안위야, 네가 정령 죽고 싶으냐? 어디로 도망갈 것이냐? 앞장서서 쏘아라! 이순신의 호령에 안위는 앞장서서 공격하기 시작했어. 안위의 배에 탄 수군들은 죽을 힘을 다해 일본 장수가 탄 배를 공격했지. 일본 장수가 물에 빠져 죽으니 왜군들은 놀라 흩어졌어. 이때 바닷물의 흐름이 바뀌고 물살이 왜군 쪽으로 거세게 휘몰아치기 시작했어. 가벼운 일본 배들은 이리저리 뒤엉켜 쿵쾅 부딪혔어. 앞으로 돌진! 우리 수군은 물살을 타고 쏜살같이 나아갔지. 대포가 펑펑, 불화살이 슝슝, 하늘에서 불비가 쏟아져 내렸어. 일본대 30여 척이 금세 물속으로 가라앉았어. 나머지 배들은 죽어라 달아났지. 우리 배는 단 한 척도 부서진 게 없었어. 군사들과 백성들은 목이 터져라 환호성을 질렀어. 이순신 장군님 만세! 정말 기적같은 승리였어. 전쟁에서 점점 밀려 남해 바닷가에 몰려있던 일본은 어느 날 공격을 딱 멈추었어. 알고 보니 도요토미가 갑자기 죽은 거야. 싸울 힘을 잃은 일본은 명나라에 부탁해서 도망갈 백기를 터달라고 우는 소리를 했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였지. 외놈들 배는 조각배 한 척도 결코 돌려보낼 수 없다. 이순신은 밤낮으로 도망치는 일본 배들을 추격하여 포를 쏘았어. 노량 앞바다에서 드디어 마지막 싸움이 벌어졌어. 정말 길고 힘든 전투였지. 한 놈도 살아서 돌아가게 하지 마라. 이순신은 새벽부터 줄곧 북채를 쥐고 북을 둥둥 치며 군사들을 끌어냈어. 날이 밝자 왜군들은 이순신이 탄 배를 알아보고 그쪽으로 맹렬히 총을 쏘았어. 총탄 한 발이 이순신의 왼쪽 가슴을 뚫고 나갔어. 이순신은 쓰러지면서 곁에 있던 장수들에게 말했어. 방패로 내 앞을 가려라. 지금 싸움이 한창이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드디어 일본이 물러가고 7년 동안의 긴 전쟁이 끝났어. 하지만 우리 이순신 장군은 영영 일어나지 못했지. 유성룡 노인은 긴 얘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그만 내 친구가 잠든 곳에 가봐야겠구나. 발걸음을 옮기던 노인은 훌쩍거리는 아이들을 돌아보고 웃었어요. 얘들아, 난 내가 영의정이었다는 것보다 이순신의 친구였다는 게 더 자랑스럽단다. 영의정은 누구나 될 수 있지만 기적을 만드는 친구는 아무나 가질 수 없지. 노인은 이순신 장군 사당이 있는 쪽으로 향했어요. 아이들은 눈물 어린 눈으로 점점 작아져가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누가 또 알겠어요? 주먹을 꼭 쥐고 눈물을 흘리는 이 아이들 중에 기적을 만드는 친구가 나올지.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